동그란 태안경을 쓰고 뒷굽이 두꺼운 블로킬 구두를 신고 12인치쯤 되는 판타롱 바지를 펄럭이면서 붕어빵을 사 먹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요즘 이렇게 복고풍이 불고 있습니다. 둥근 태안경에 블로킬 구두에 판타롱 바지에 붕어빵. 어떤 전문가는 이런 유행을 사회가 정보화되고 기계화되는 데 대한 반작용으로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뭐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유행은 그냥 유행으로 끝나는 게 또 유행이니까요.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복고풍도 한 번쯤은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팔 뒤꿈치를 기어입은 내복이나 스웨터하고요. 버리는 신발을 잘라서 만든 실내화. 그리고 아이스케이크라고 불렸던 싸구려 핀과. 이거는 요즘에 제과점에 가면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팔더군요. 또 수술하지 않고 테이프를 붙여서 만드는 눈쌍꺼풀 같은 거요.

1990년 미국 ABC TV를 통해서 방영돼서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던 30부작 미니시리즈 트윈픽스의 테마였습니다. 여기서는 타이틀로 쓰이기도 하죠. 이 시리즈 영화가 방영될 당시에 일으켰던 붐은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첫 회 때 이미 미국 전역에서 33%의 시청률을 보였고요. 트윈피커라는 열성 팬들의 팬클럽까지 결성돼서 이 TV 영화의 촬영 현장에 답사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트윈픽스는 그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요. 에미상에도 14개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를 편집해서 만든 영화 트윈픽스는 91년 깐니 영화제에 초대되기도 했죠. 최근 국내에서도 이 작품이 15부작 비디오로 출시됐는데요. 현재 아마 지금쯤은 12편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트윈픽스는 TV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가장 큰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그로테스크한 영상, 비정상적인 인물들, 이런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가운데 벌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죠. 강렬한 색채의 악마주의적 영상, 그리고 비정상적인 인물의 등장은 이 트윈픽스를 총감독한 데이빗 린치의 일관된 특징입니다. 데이빗 린치의 영화들은 흔히 엽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그가 보여주는 영상들은 충격적이고 기괴합니다. 첫 장편 영화 이레이저 헤드는 주인공 헨리가 애인이 낳은 이상하게 머리가 큰 아기의 울음소리에 시달리다가 환영과 광기에 사로잡혀서 그 아기를 살해한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린치 감독은 자신이 스스로 해부한 고양이를 소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서 구토를 하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편히 보기가 힘든 영화라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의 비평가와 관객들은 찬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기괴하다라는 표현이 더할 나위 없이 어울리는 감독이죠. 데뷔작에서 시작된 린치의 이런 기괴한 특성은 다음 작품에도 이어집니다. 다음 영화인 엘리펀트맨에서는 추악한 외모지만 천사 같은 마음을 지닌 코끼리 인간, 그를 등장시킵니다. 영화 엘리펀트맨의 테마 듣고 얘기 계속하죠. 영화 엘레펀트맨의 테마였습니다. 끔찍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코끼리 인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고 더럽다고 멀리합니다. 하지만 코끼리 인간의 눈에 비춰진 인간들의 위선과 사기말의 도시병폐는 오히려 더 끔찍한 것이었죠. 이처럼 린치 영화의 인물들과 내용은 항상 이중성을 띱니다. 화면에는 폭력과 살인, 광기가 넘쳐흐르지만 항상 사랑이 존재하죠. 인간과 모든 사물이 지닌 동전의 양면 같은 사실. 린치 감독은 이 안과 밖의 갈등을 묘사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그의 영화들은 지옥에서 사랑을 찾고 있는데요. 린치에게 있어서 지옥은 바로 현대인들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영화 블루벨벳,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아주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태양, 반짝이는 하얀 담장, 아름답게 핀 꽃들. 주인공 제프리는 이 천국 같은 곳을 거니는 마치 천사같이 보이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나고 겪게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인간들이죠. 마스크를 쓰고 여자와 파행적인 행위를 즐기는 범죄자, 또 그 손길을 벗어나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어딘지 비정상적인 클럽 여가수. 이들 모두가 현대의 병폐들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린치 감독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사랑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부도덕함이 가득하지만 그의 영화 속에는 항상 깨달음과 뉘우침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블루벨벳에서처럼 순수하고 착한 한 인간에 의해서 타인들이 구제받는다, 이렇게 설정될 수도 있고요. 광란의 사랑에서처럼 주인공 자신의 새로운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듣습니다.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입니다. A candy-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to sprinkle stardust and to whisper go to sleep everything is all right I close my eyes then I drift 린치 감독은 미국 중소도시로 대표되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자리한 악에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참으로 아름다운 노래에 사악한 화면들이 많이 등장하죠. 방금 들으신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도 아주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블루벨벳 중에서 들으신 In Dreams였습니다. 데이비드 린치는 재주가 참 많은 감독이에요. 그가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색채미라든지 뛰어난 음악성은 모두 린치 특유의 감각과 재능에서 비롯됩니다. 1946년에 태어난 데이비드 린치는 일찍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보스턴 미술학교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그는 다시 음악에 빠져들죠. 트럼펫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축구 경기에 앞서 트럼펫을 불라고 강요하자 렌치는 그 자리에서 트럼펫을 집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화가로서의 그의 재능은 이미 오래전에 인정받았습니다. 동경 한 미술관에서 데이비드 린치전을 열었을 정도인데요. 영화처럼 그의 그림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러서 추상 화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무대에도 관심이 많아서 퍼포먼스 아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그가 연출한 산업심포니 1이라는 작품은 50개쯤 되는 아기 인형이 천장에서 내려오는 동안에 작은 나무가 톱질되는 이런 장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린치 감독은 또 잘생긴 외모 덕분에 배우로도 곧잘 등장하죠. 화성에서 온 제임스 스튜어트 이런 그의 별명처럼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지녔는데요. 그래서 린치 감독은 트윈픽스에서는 주인공 쿠퍼 형사의 상관 고든 형사 역으로 잠깐 등장하기도 하고요. 88년에 젤리 앤 미라는 영화에서는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에는 거만하고 냉정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와 함께 사는 고아 소녀가 등장하는데요. 그 소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가정교사 이자벨 로셀린이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성녀 잔달크에 집착해서 자신의 신체를 학대하자 로셀린이는 애인 데이비드 린치가 이 소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실제 동거사인 로셀린이와 데이비드 린치가 지어낸 심리 드라마지요. 영화 젤리 앤 미 중에서 피비아 세인트 존 오리지널 사운드 되겠습니다. 컬트 무비로 평가되는 린츠 감독의 영화들은 대부분 뜨거운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킵니다. 흥행에 큰 실패를 한 사구, 듀는 물론이고요. 큰 성공을 거뒀던 블루벨벳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그의 영화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90년 영화 광란의 사랑이 깐느 영화제 대상을 받은 직후부터입니다. 광란의 사랑, 이 영화는 한마디로 시골을 무대로 한 드릴러물인 동시에 러브 스토리죠. 영화는 살인과 폭력을 얼룩진 한 도시를 무대로 한 쌍의 남녀가 사랑의 도피를 행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룰라와 세일러는 이 도피 여행 도중에 한 사람으로 일체화되죠. 외부 사람들이 이를 방해하지만 사랑으로 뭉친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라 더니 연기한 룰라는 제목 그대로 정말 사랑에 미친 여자죠. 한편 룰라의 엄마 마리에따는 이 두 연인을 떼어놓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이 마리에따는 병적인 현대인들의 강박관념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그녀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인물들, 블랙 엔젤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데포우와 폭력배들, 이 이상한 인물들과 주인공들이 쫓고 쫓기는 가운데 영화는 인간이 지닌 사리와 잔인성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이런 심성은 영화 속뿐만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인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어두움인 것이죠. somebody like you. No, I wanna fall in love. No, I wanna fall in love with you. 영화 Wild at Heart, 광란의 사랑 중에서 크리스 아이작이 부른 Wicked Game, 사악한 게임이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는 비극적인 결말이었는데요. 린치의 연인인 이자벨라 로셀리니가 그런 영화에는 출연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6년 만에 출감한 세일러를 마중 나온 룰라와 그의 아들, 세일러는 그들을 두고 돌아섭니다. 사랑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요정은 룰라의 사랑을 확인시켜줍니다. 정신없이 차지붕을 뛰어넘으며 달려가는 세일러. 룰라와 세일러는 햇볕이 내리쬐는 도로 한가운데 차 위에서 뜨겁게 포옹합니다. 그리고 그때 세일러 니콜라스 케이지는 Love Me Tender를 천천히 노래합니다. 그 장면입니다. I love you. 광란의 사랑 중에서 니콜라스 케이지가 직접 부른 Love Me Tender였습니다. 폭력과 범죄가 가득한 영상 속에서 인간의 심층 심리를 해부하는 영화감독 데이빗 린치. 때로는 끔찍한 묘사 때문에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의 영화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꽤 많습니다. 린치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영화 스태프과 연기자들도 그런 지지자들의 일부지요. 그의 영화 듄과 블루벨벳, 트윈픽스에서 출연해서 린치의 양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카일 맥락클란, 그리고 그의 바람길을 증명하듯이 연문을 뿌렸던 로라 던과 이사벨라 로셀리니, 음악가 안젤로 바달라멘티, 촬영감독 프레드 엘룸스, 이들이 모두 린치 사단들이죠. 트윈픽스에서 오드리 역을 맡은 셔를린 펜 역시 촬영 도중에 린치 감독과 연문을 뿌리기도 했는데요. 그녀가 린치 사단의 일원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셔를린 펜은 투문 정션에서 남성 팬들을 설레게 했던 육체파 배우죠. 나는 아직도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진실되게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이빗 린치 감독. 그렇다면 그가 앞으로 보여줄 암흑의 세계는 얼마나 더 끔찍하고 잔인한 것일까요? 자신 스스로 그 모습은 지나치게 극단적일 것이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궁금증은 더해지네요. 영화 트윈픽스 중에서 한 곡 다 듣습니다. 줄리 크루스가 부르는 나이팅게일. 서부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신다는 어머님께 띄워드린다고 하신 충북 옥천군 최동규 씨의 신청곡 서부 영화 무숙자 My Name is Nobody의 테마였습니다. 엘리오 모리꼬네의 음악이었어요. 아버지와 생일이 같다고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박영희 학생 생일 선물로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 김효림 씨의 신청곡이기도 합니다. 영화 하바나의 사랑의 테마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